성질 한치 오차도 없는 그런 사람 나인걸. 날비 참 뜨거운 빛 아무런 소용없지. 무너뜨리냐면 조금만 힘들걸. I'm gonna live like this. 강박증 있는지 I like to live like this. 그대로 말았지. 참 당연한 거잖아. 저기서 사는 게 똑같겠어. 차라리 나답겠어. 달콤한 말로 나를 뭐 하겠어. 나는 달라. 어느새 내 길을